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, 인민군대를 강화하며 군사를 중시하는 사회적 지풍을 세울 때 대하여를 23일 조선과의 친선협회 볼스카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와 볼스카 인터넷 홈페이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올렸습니다.